솔직히 말해서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어요.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니까요. 매운 음식을 먹은 후에 아이스크림으로 좀 시켜봅시다. 친구들,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바닐라, 딸기, 아니면 초콜릿 중 어떤 걸 고를까요? 우와. 하하. 뭐야? 친구들, 캡틴. 제일 큰 군용 아이스크림.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본 적 없어요? 이건 입술뿐 아니라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. 하하. 정말 이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자, 그럼 시작합시다. 군용 아이스크림이 캡틴보다 더 마음에 들었어요. 이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죠? 이거 다 먹으면 다른 건 못 먹겠어요. 바로 배가 가득 차버리네요. 왜냐면 이건 온통 설탕으로 가득하거든요. 하지만 앉을 자리를 찾아봅시다. 우와, 이 탱크 같은 아이스크림은 정말 대단하네요. 자리에 앉아서 먹읍시다. 여기 대부분의 브랜드를 볼 수 있어요. 나이키 앞에 앉아 먹죠, 친구들. 솔직히 말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누알은 더 먹으려고 준비 중이네요. 하하하.